재수고 했다 작은 그 한마디 오늘의 기억돼 오늘의 그림 같은 지금의 추억이 될 거야 낮부터 밤까지 하시고 마음 놓고 쉴 수 없어 we know my phone though 나를 부르는 게 하나도 반갑지 않아 I wanna run away 날 찾지 마 따뜻함을 느껴보고 싶어 꼭 바쁘게 살아야 하나 싶어 숨기게 보는 눈이 많아서 눈치만보다 하루가 나갔어 어제 나네 불과 전에 걸어 속에 느껴짐을 느끼고만 있다면 식어버린 내 맘에 새로운 게 와줬으면 내 생각은 적고 맨 날 위해서 웃을 수 있게 잠시 쉬어가도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You're so down Oh, 잠시 꺼두고 매 귀찮게 하는 phone 허전하다면 내 손을 잡고 서로 눈동자 속에 비친 모습이 힘들 때면 꺼내볼 수 있게 지금 이 차별 억압받고 이 분위기로 딸뱀 딸뱀 지금 기분 따라 이 꼬리 더 올라가 go up 모든 걸 찾으나마 너와 더더서 괜찮아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죽었던 내 맘은 너로 가득한 이제 함께 변할 생각만 해 더 이상의 걱정은 없게 잠시 쉬어가도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Yes, so down 무섭게 신이 수고 많았어 지친 하루 끝에 수고했던 작은 그 한마디 훗날의 기억들 오늘의 그림 같은 지금의 추억이 될 거야